마음을 스치지 않은 다인처럼 흩어지는 바람인 줄 알았는데 안 지나서나 끊임없이 솟아난 그대의 향을 그리움 그대의 그림자의 한 세월 그대와 함께 하나니 그대의 가슴에 나는 꽃처럼 영롱한 별처럼 찬란한 진주가 되리라. 이 생명 다하도록 이 생명 다하도록 뜨거운 진주처럼 영롱한